6월 넷째 주 SPM 주간 뉴스 와이드입니다. 주간 뉴스 와이드, 한 주간의 뉴스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정치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라크에 주둔 중인 군사훈련 요원들의 주둔 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고 2차로 파병을 곧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라크에 파견된 143명의 방위군을 IS 조직에 대항해 싸울 이라크의 보안 요원 교육을 위해 2018년 11월까지 계속 주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뉴질랜드 국회는 약간의 군 병력을 이라크 연합경찰인력의 교육을 위해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이라크 파병 병력의 주둔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자 미국의 애쉬 카터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파병 연장을 결정해준 뉴질랜드 정부에 대해서는 물론 IS에 반대하는 뉴질랜드 국민들의 지지에 대해서도 이를 견고한 지지라고 스스로 표현하면서 함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파병 기간 연장에 대해 야당인 노동당은 반대 의사를 나타냈는데 앤드류 리틀 노동당 대표는 오는 2017년 총선에서 만약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 병력을 철수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유급 육아휴가를 현행 18주에서 26주로 늘리는 내용의 노동당 의원 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빌 잉글리시 재무장관은 재정적 이유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의 스모로니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빌 잉글리시 장관은 법안이 통과됐을 때 새로운 유급 육아휴가제를 시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빌 잉글리시 장관은 재무부가 추산했을 때 향후 4년 동안 2억 7,8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이는 상당한 추가 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SPM 주간 뉴스와이드 정치 뉴스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인데요. 이번 주 경제 뉴스는 뉴질랜드 국내 총생산 GDP가 꾸준한 보합세를 이루고 있다는 뉴스. 낙농업 쪽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수출이 호조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다음 뉴질랜드 와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판매액이 2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클랜드 과밀 주택 문제로 인해서 정부가 오클랜드 밖으로 이주할 시 지원금을 준다는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년 1사분기에 뉴질랜드 국내 총 생산인 GDP는 비교적 꾸준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3월 31일 기준의 1사분기 GDP는 0.5에서 0.6%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연간으로 추정하여 본다면 금년 한해 GDP 성장률은 2.6에서 2.7%로 예상되고 지난해 예상하였던 2.3%의 GDP 성장률보다는 약간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예상보다는 적은 성장률이 1-4분기의 경제 실태로 GDP 성장률은 뉴질랜드 달러의 약세와 낮은 금리 등으로 낮다고 말하며 2-4분기에는 부정적인 비즈니스 전망과 소비자 불안감 등으로 더 낮을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이 지난 한해 동안 낙농업계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10억 달러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나단 가이 기초산업부 장관은 지난 12개월 동안 농산물 수출이 10억 달러가 늘어 그전 연도에 357억 달러보다 3% 늘어났으며 앞으로 4년 정도는 계속 늘어나 20%까지 성장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기초산업부의 농산물 전망 보고서에서는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낙농산업의 위축으로 지난 한해 동안 우유 수출이 6%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원예 산업과 키위프루트, 사과, 와인, 감 등의 농산물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앞으로 몇년 동안 낙농산업에서의 위축 부분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뉴질랜드 농산물의 수출이 낙관되고 있습니다. 정부 주택 거주자 또는 무주택자가 오클랜드 이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정부의 이주 보조비 5,000달러가 지원됩니다. 폴라 베네트 장관은 현재까지 130명이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세군은 아직까지 이주 보조비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오직 130명만이 신청했다는 것은 이 제한이 오직 매우 적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오클랜드에서 직업과 사회적 연계를 가진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구할 여력이 없다는 것과 타 지역으로 이주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다시 주택과 일자리를 구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포도주 판매가 연간 20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Z은행의 에그리 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와인업계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지난 10여 년 동안 두 배로 늘었고 연간 판매액은 20억 달러였습니다. 보고서는 포도주 판매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포도주 판매는 19억 7천만 달러로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8.4%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성장을 주도한 건 뉴질랜드 포도주를 대표하는 소비뇽 블랑이었습니다. 소비뇽 블랑은 뉴질랜드 포도 경작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포도주 생산량의 70%, 수출량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비뇽 블랑이 유행하면서 뉴질랜드 와인 판매를 견인하고 있고 소비 패턴의 변화로 뉴질랜드 포도주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경제 뉴스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엔 사회 뉴스입니다. 이번 주 사회 뉴스, 뉴질랜드 청정 공기를 캔에 담아서 중국에 수출을 했는데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는 뉴스가 있고요.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안전한 나라로 조사됐다는 뉴스, 그 다음에 고기 초콜릿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뉴스, 그 다음에 오클랜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뉴스, 작년에 겨울에 그 벽난로, 나무난로 사용 규제에 대한 오클랜드 카운슬의 뉴스가 있었는데 올해 벽난로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뉴스, 가격이 많이 오른 아보카도 4달러에서 6달러 정도 하고 있다는데요. 그렇게 비싼 아보카도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보카도 농장의 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뉴질랜드의 올림픽 영웅이죠. 육상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한 피터슨을 경의 운동복이 경매에서 12만 불이 넘는 가격에 팔렸다는 소식입니다. 뉴질랜드 회사가 뉴질랜드 공기를 캔에 담아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프리드 이지 뉴질랜드라는 회사가 남섬 서단 알프스 지역에서 공기를 캔에 담아 중국 시장에 팔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지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프리드 이지 공기 제품은 현재 베이징, 상하이 등 20곳으로 악명이 높은 중국의 대도시에서 캔 하나당 28 뉴질랜드 달러에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리드 이지는 공기 제품 5천 캔을 중국 시장에 수출한 데 이어 곧 2차 선적분 1만 캔을 중국으로 실어 보내야 할 만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캐나다와 호주 회사들도 이미 공기 제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안전한 나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제 비영리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가 내놓은 세계 평화 지수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이슬란드였고 덴마크, 오스트리아, 뉴질랜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포르투갈, 체코, 스위스, 캐나다, 일본, 슬로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부탄, 스웨덴, 호주, 독일, 노르웨이 등의 순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나라는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가 2년 연속으로 꼽혔고 그 다음은 남수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의 순이었습니다. IEP는 2008년부터 160여 개국의 치안 수준과 분쟁 관여도, 군사화 정도 등 23가지 항목을 비교해 세계 평화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농업연구소와 대번 포트 초콜릿이 공동으로 만든 고기 초콜릿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쇠고기가 50% 들어있는 미트러버스라는 초콜릿인데 이 초콜릿은 해외 매체에서도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고기 초콜릿을 만든 농업연구소 측은 시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안에 고기가 들어있다는 걸 알았다고 말하며 반응의 85%에서 95% 정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23일 SPM 뉴스입니다. 정부는 도로 사용에 대한 요금 부과가 오클랜드의 인프라 구축 자금 마련으로 필요하다고 오클랜드 도로 통행료 부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이먼 브리지스 교통부 장관은 km당 3cm에서 40cm 사이의 통행세가 앞으로 도로 정체 현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오클랜드시는 30년 계획으로 오클랜드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70만 명 가량의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브리지스 장관은 통행세 부과 방안은 정부나 시의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닌 불필요한 도로 이용을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이나 카풀 등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 계획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실내 벽난로 또는 나무 버너의 사용에 아무런 금지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겨울 난방으로 사용하는 벽난로 등에 대한 규제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어 벽난로를 가진 주택에서는 대체 난방 수단을 찾기도 했는데 올 겨울은 벽난로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클랜드 카운실은 벽난로 사용에 관해 깨끗하고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오클랜드 카운실은 효율적인 연료를 태워 대기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렸습니다. 연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마른 나무를 사용해야 하며 석탄을 이용할 경우는 황,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저유황 석탄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도 방부제 처리된 나무, 건축 자재 등은 불에 타면서 독성 물질을 배출할 수 있으므로 난방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벽난로에 쓰레기 또는 젖은 폐기물을 소각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아보카도 가격이 폭등하면서 아보카도 농장에서 많은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뉴질랜드 북섬에 있는 대형 농장 40곳이 아보카도를 도둑 맞았다고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절도 건수까지 합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절도범들은 한 번에 평균 350여 개의 아보카도를 훔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아보카도는 개당 4에서 6달러라는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아보카도 수확이 줄어든 반면 국내외 수요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페루와 영국 등지에서는 아보카도 수출량이 58%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보카도 수출이 수익성이 높다고 알려지면서 너도 나도 사들인 탓에 아보카도의 몸값은 더 뛰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만 9만 6천여 가구가 추가로 아보카도를 매입하고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전설적인 육상선수였던 피터 스넬경이 올림픽에서 우승할 당시 입었던 경기복 상의가 경매를 통해 12만 달러가 넘는 고액에 낙찰됐습니다. 스넬경이 경기복은 12만 2천 달러에 국립박물관인 대파파 측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기복은 스넬경이 1964년 도쿄올림픽 당시 육상 800m와 1500m 달리기 종목에서 우승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경매는 오클랜드 레뮤에라에 위치한 코디스 옥션에서 진행됐으며 관계자에 따르면 상당히 치열한 경합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초 경매장 측이 예상했던 낙찰가는 3만에서 5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경매에 나온 물건을 누가 경매에 내놓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는 스넬은 처음에는 경매장 측이 제시한 예상 가격에도 크게 놀랐다가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낙찰되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는 이 물건이 어떻게 경매에 나오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 해설입니다. 이번 주 뉴스 중 피터 조지 스넬경의 1964년 도쿄올림픽 금메달 획득 시 입었던 운동복이 12만 불에 팔렸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피터 스넬경은 뉴질랜드 올림픽 영웅입니다. 800m, 1000m, 1마일, 880야드 경기와 4마일 릴레이의 세계 기록 보유자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 로마 올림픽과 1964년 동경 올림픽에서 조국 뉴질랜드에 세계의 금메달을 안겨주었습니다. 피터 스넬경은 타라나키 지방의 오프나케에서 태어나 와이카토 지방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클랜드 마운트 알버트 그레모 학교를 졸업한 후 육상 트레이너 아서 리드워드에게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출전해 우승 후보였던 벨기에의 로에르 문스와 자메이카의 조지 커를 제치며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스멜은 특히 마지막 25m를 남기고 문스를 역전해서 0.2초 차의 극적 우승을 차지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후 스넬경은 1962년 800m 세계 기록, 그다음 880야드 세계 기록을 세웠고요. 1964년에는 1마일 세계 기록을 세우는 등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해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800m와 1500m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특히 800m 결승에서는 1분 45초 1초의 기록으로 경쟁자인 케냐의 윌슨 키루프 구트를 제치고 우승을 합니다. 1500m 결승에선 막판 역주로 잉글랜드의 존 웨턴을 제치고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피터 스넬경은 1965년 육상에서 은퇴했고 스포츠 생리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스넬경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외과 학사 학위를 받았고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1981년 달라스에서 달라스 대학교 교수로 일하게 됩니다. 피터 스넬경은 1962년 대영 제국 훈장을 받았고 지금 현재 뉴질랜드 국민이 존경하는 생존하고 있는 뉴질랜드 위인입니다. 피터 스넬경 말고 뉴질랜드를 빛낸 올림픽 영웅들이 또 있죠.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잭 러브록경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1500m 경주에서 막판 스파트를 해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은 우리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딴그 올림픽이기도 하고요. 그 수영 선수로는 데니언 로더가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200m와 400m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자 육상 투포환 선수가 있죠. 발레리 아담스. 아버지는 영국계고 엄마는 통가계 선수인데요. 당당한 체격을 바탕으로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육상 투포환 기록을 금메달을 땄고요. 그다음 런던 올림픽에선 2위에 머물렀지만 1위인 금메달 선수가 약물로 금메달 자격이 박탈되면서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이상 금메달 리스트에 관련된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영어 실력 향상도 되고 시사 상식도 늘수 있는 뉴스 영어 시간입니다.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요. 존키 총리실에서 보내온 존키 레터 들어보시겠습니다. Building a stronger, more prosperous New Zealand. As a small country relying on exports, New Zealand can't get rich selling things to ourselves. 더 강하고 부유한 뉴질랜드 세우기. 수출에 의지하는 작은 국가로서 뉴질랜드는 나라 안에서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으로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If we want to continue to diversify and grow our economy, create more jobs and lift wages, we need to back our exporters and continue to open doors to the rest of the world. 경제 성장과 다양화 및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을 위해서 뉴질랜드는 수출업자들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We've done this through successfully negotiating free trade agreements with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Korea, and through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맺은 자유무역 협정 및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These agreements have and will continue to create significant new trade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New Zealand and make it easier for Kiwi companies to do business overseas. 이러한 협정들은 뉴질랜드에게 큰 무역과 투자 기회를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뉴질랜드 기업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좋은 기회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RCEP involves 16 countries, including 6 of New Zealand's top 10 trading partners, China, Japan, Korea, India, Australia, and Malaysia. Negotiations have been underway for more than 3 years. Good progress has been made, but there's still more work to be done before an agreement can be reached.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는 16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뉴질랜드의 상위 10순위 무역 파트너 중 6개 국가인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상은 3년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좋은 진전이 있었지만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It is a deal that could have significant trade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New Zealand. These 16 countries have a combined population of more than 3 billion people and represent around 27% of global economy. One sector that has benefited significantly from free trade agreements is the primary sector, which is the backbone of our economy. When it succeeds, New Zealand succeeds. 이 협정은 뉴질랜드에게 상당한 무역과 투자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협정에 포함된 16개국은 총 30억 명의 인구를 거느리며 세계 경제의 대략 27%를 차지합니다. 자유무역 협정들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은 부문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1차 산업 부문입니다. 1차 산업 부문이 성공하면 뉴질랜드도 성공합니다. 이번엔 월드 뉴스입니다. 이번 주 월드 뉴스는 이태리 로마 시장에 37세 젊은 여성 시장이 당선된 이태리 지방선거 소식이 있고요.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는 어디인지 조사한 머서 조사 결과 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난민의 날을 맞이해서 전 세계 난민 현황에 관련된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선거 모금에 성공했다는 뉴스입니다. 월드 뉴스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역사상 최초의 여성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이탈리아 제1야당 우성운동 진영으로 로마 시장에 출마한 비르지니아 라지 후보는 19일 주요 도시 수장을 결정짓는 지방선거 결선 투표에서 당선됐습니다. 우성운동은 코미디언 베페 그릴로가 깨끗한 정치를 기치로 내걸고 좌파와 우파라는 기존 정당 체계를 부정하며 2009년 창설한 정당입니다. 라지 후보는 67.2%의 득표율로 32.8%를 얻은 집권 민주당의 로베르토 자케티 후보를 더블 스코어 차로 압도했습니다. 이로써 로마는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칠레 산티아고에 이어 여성을 시장으로 둔 도시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또한 37세인 라지는 100여 년 만에 최연소 로마 시장이라는 타이틀도 달게 됐습니다. 여성에다 나이도 30대에 불과한 라지 후보가 시장으로 선택을 받은 것은 그만큼 로마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욕구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토리노에서는 예상을 깨고 우성운동 진영의 여성 후보 키아라 아펜디노가 54.6% 득표율로 45.4%를 얻은 현직 시장 피에로 파시노에 넉넉하게 앞섰습니다. 나폴리에서는 무소속 현직 시장인 루이지 데 마지스트리스가 중도 우파 성향의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서 낙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2009년 창당한 신생 정당 우성운동은 4대 주요 도시 중 두 곳의 시장을 거머쥐며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반면 집권 민주당은 마테오 렌치 총리가 발탁한 살라 후보가 신승을 거두더라 도로마에서 예상보다 훨씬 큰 격차로 패하고 믿었던 토리노에서도 충격패를 당하며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선거 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전진 이탈리아와 마테오 살비니가 창설한 극우정당 북부리그가 주도권 다툼을 하며 분열된 우파 진영은 이번 지방선거 주요 도시에서 시장직을 하나도 건지지 못하며 쇠락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미국 컨설팅 업체 머서가 5개 대륙 209개 도시에서 외국인 기준으로 주택, 교통, 음식 등 물가 항목 200개 이상을 조사한 결과 살기에 가장 비싼 도시는 홍콩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콩에서는 방 3개짜리 집월세가 12,077달러에 이르며 커피 한 잔이 7.8달러, 햄버거 한 개가 4.8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2위였던 홍콩이 1위로 올라가고 1위였던 아프리카 앙골라 수도 루안다는 2위로 내려갔습니다. 이어 스위스 취리히와 싱가포르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상당 기간 1위를 고수하던 일본 도쿄는 엔화 약세 여파로 2013년 3위, 2014년 7위, 작년 11위까지 내려갔다가 올해 5위로 반등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중국 상하이, 스위스 제네바, 차드 은자메나, 중국 베이징, 미국 뉴욕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살기에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도시는 나미비아 빈티후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머서가 매년 발표하는 이 조사 결과는 각국 정부나 다국적 기업이 해외 파견 직원 체제비를 산정할 때 참고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쟁과 박해를 피해 강제로 살던 곳을 떠나게 됐거나 난민 생활을 하는 사람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상 처음 6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21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연례 동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외 강제 이주를 당했거나 난민으로 사는 사람 수가 6,53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5,950만 명 규모였던 1년 전과 비교하면 60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망명 신청을 하고 대기 중인 사람이 320만 명, 난민이 2,130만 명,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이 4,080만 명 등입니다. 73억 4,900만 명인 전 세계 인구를 고려하면 세계 인구 113명당 1명이 난민 또는 강제 이주를 당하거나 망명을 신청한 사람인 셈입니다. 규모로 보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살던 곳을 강제로 떠나게 된 사람 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계속 증가했지만 최근 5년 전부터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 30~40년 내전이 계속되는 곳과 시리아, 남수단, 예멘, 부룬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최근 분쟁이 격화한 지역의 상황과 냉전 이후 난민 등을 거부하는 추세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국가별 난민 수는 시리아 490만 명, 아프가니스탄 270만 명, 소말리아 110만 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세 나라의 난민 수는 유엔 관할 난민 수의 절반을 넘습니다. 강제 이주자 수는 콜롬비아 690만 명, 시리아 660만 명, 이라크 440만 명 등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선거 자금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크게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선거자금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클린턴 측의 현금 보유액이 4,100만 달러인 반면 트럼프 측은 130만 달러에 그친다고 합니다. 130만 달러는 대선 주자보다는 하원의원 후보의 선거자금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합니다. 클린턴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총 2,60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모금했습니다. 클린턴을 지지하는 슈퍼팩인 미국을 위한 최우선 행동도 지난달 1,210만 달러를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4월보다 350만 달러 늘어난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총 5,200만 달러의 실탄을 확보한 미국을 위한 최우선 행동은 풍부한 자금을 미천으로 트럼프를 공략하는 TV, 라디오, 인터넷 광고를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경합주 8개 주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도 지난달 1,230만 달러의 모금액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모금액을 합쳐도 지난달 1,860만 달러를 더 거둬들이는 데 그쳤습니다.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민 롬니가 5월 한 달 7,600만 달러를 모은 것과도 크게 대비가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캠프는 후원자들에게 긴급 지원 요청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의 자금난은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갈 길이 먼 트럼프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미국 몬머스 대학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클린턴은 응답자들로부터 47%의 지지율을 얻어 40%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를 7%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취임 한 달을 넘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국정에 대한 만족도가 60%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만 세대 싱크탱크가 17일에서 18일 사이 20세 이상 성인 1,070명을 대상으로 차이 총통의 한 달간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1%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5%에 그쳤습니다. 차이 총통의 향후 정책 수행에 대한 신뢰 여부에 대해서는 65.4%가 신뢰한다고 답했고 24.5%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차이 총통의 양안 정책에 대해서는 53.3%가 대선 전 주장과 일치한다고 답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 25.5%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정당 만족도 조사에서는 집권당인 민진당이 44.1%로 가장 높았고 신생정당 시대 역량은 40.2%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이 24.6%였으며 중도 보수 성향의 친민당은 20.7%였습니다. 뉴질랜드 청정 공기가 28불에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고 하죠. 이번 주에는 공짜로 맑은 공기 마시러 트램핑 한번 다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